영화 속에 주인공처럼 네가 택한 길이 언제나 너의 것 아니야. 아직은 아무런 말도 하지 말아줘. 날 사랑했다면 멀어지는 날 깨닫기에 하늘이 너무 맑아 그대에게 필요한 건 시간이 속에 사랑 얘기도 힘든 순간이 있어 우린 다시 웃을 거야 영화 속에.